눈이 소리 없이 내리던 날 이 곁에 내가 함께 했었지. 작은 너의 두 손을 끌어안고 말했어. 오 하얀 눈을 닮은 널 내가 지켜줄 거라고. 어느 겨울 날이었지. 너는 나에게 아무 말도 못한 채 울기만 했던 거야. 그날 이후 난 네가 이사 간 걸 알았어. 오 하늘 보며 이렇게 기도 드렸어. 널 데려다 달라고. 우리 모습도 말해졌지.